그냥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아. 그냥 갑자기 너무 생각나는 날. 날씨가 흐른 것도 아닌데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음악을 듣거나 누굴 만난 것도 아닌데 열린 창문 틈 사이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너를 내게 데려와 놓고 계속 너를 생각나게 해. 너는 어디서 놀았는지 내 생각 가끔 나는지 이런 날이 계속 있겠지 눈 감는 날까지. 참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맘대로 되지가 않았지. 오히려 점점 깊어갔지. 더 이상 길이 없어서 이건 잘못된 걸 알아서 서로의 길로 돌아갔지. 그렇게 서로를 보내줬지. 너는 어디서 뭘 하는지 내 생각 가끔 나는지 난널